한밤 울리는 저 북소리 아빠 밤밤 모두들 기뻐하리 아빠 밤밤 아빠 밤밤 아빠 밤밤 소와 양들도 아빠 밤밤 기뻐하리 저 멀리 가고 파라 아빠 밤밤 부모님 계신 곳에 아빠 밤밤 그리운 내 고향에 아빠 밤밤